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저 둘 밖에 한밤중에 양틈 내자도 못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노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No.